조금만 일찍 나를 찾아왔던들 이곳은 없었을 것을. 날 지키는 사람이 생겨나 어쩔 수 없는 이제야. 왜 내 마음을 흔드는 거야. 어떡하라고. 사랑한 시간보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어. 왜 이제 나타난 거야. 외로워 울며 혼자 방황할 때는 내 눈에 보이지 않더니. 날 지키는 사람이 생겨나 때늦은 이제 와서야. 시간보다 너를 잊어야 하는 게 너무나 아파. 왜 이제 나타난 거야. 왜 이제 나타난 거야.